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카페가 문을 엽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의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들끼리 예전에 있었던 일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기억하고 있는 게 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네가 그랬잖아. 아니야, 네가 그랬어. 아닌데, 네가 그랬던 것도 같은데. 분명 같은 걸 보고도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기억에 속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의 기억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면서 꼭 붙어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오해로 이별을 한다든지, 또한 헤어짐과 동시에 좋았던 기억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미운 점, 싫은 점만 되새기면서 그러죠. 아, 내가 진짜 속았어.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그러곤 또 한참 후에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는데. 같은 경험도 언제든 우리 멋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기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기억도 완벽한 하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기억 속엔 썩 괜찮았던 하루. 예, 오늘 마무리하고 계시죠? 첫 번째 곡 보내드립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Come Fly With Me. Come fly with me, let's fly away. If you can use some exotic booze, there's a bar in far Bombay. Come fly with me, let's fly away. Come fly with me, let's float down to Peru. In Llama Land, there's a one-man band, and he'll toot his flute for you. Come fly with me, let's take off in the blue. Once I get you up there, where the air is rarefied, we'll just fly starry-eyed. Once I get you up there, I'll be holding you so near. You may hear angels cheer, 'cause we're together. Weather-wise, it's such a lovely day. Just say the words and we'll beat the birds down to Acapulco Bay. Perfect for a flying honeymoon, they say. Come fly with me, let's fly away. Once I get you up there, where the air is rarefied, we'll just glide starry-eyed. Once I get you up there, I'll be holding you so near. You may hear angels cheer, 'cause we're together. Weather-wise, it's such a lovely day. You just say the words and we'll beat the birds down to Acapulco Bay. It's perfect for a flying honeymoon, they say. come fly with me. Let's fly, let's fly. Pack up, let's fly away. 네, 지금 들으신 프랭크 시나트라의 Come Fly With Me. 아, 얼마 전 호주에 갔을 때 아는 분이 독일 마을에 데려가신 적이 있어요. 여기저기 걸으면서 구경을 하는데 프랭크 시나트라 CD가 있더라고요. 왠지 분위기에 취해서 구매를 해서 차에서 종종 듣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함께 들으면서 1960년대 노래인데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데 아 왠지 좀 더 공감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도 같이 공감하고 계시죠? 무엇이든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 이런 건가 봐요. 아이들과 그냥 이렇게 편하게 뭔가를 공유한다는 것이 또 불현듯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과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길 바라면서요. 두 번째 곡 보내드립니다. 강아지독의 OST 보내드리고요. 동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의 수다방으로 이강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강아지똥 OST.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 이번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시간이죠.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설레고 기분 좋은 시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제가 더 영광입니다. 그럼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 미인 DJ 제니의 학교 선배입니다. 이강련이고요. 네, 네. 네, 영광입니다. 네, 정말. 제가 학교 네. 다닐 때 언니라고 부르는 왕언니예요. 아, 이렇게 또 뭐지? 방송에서 만나니까 또 새로운데요. 네. 학교에서 보는 거라. 어제 저녁부터 설렜어요. 이게 또 라디오 방송이 갖고 있는 그 또 묘한 매력이죠. 아, 라디오 하면은 뭐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막 밤새면서 이렇게 그렇죠. 듣고 네, 녹음해서 맞아요. 옮겨 적고 이랬던 꿈이 있었던 게 매체이기 때문에 정말 설렜어요. 저는 꿈을 이뤘어요. 뉴질랜드 네. 와서. 축하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은 그렇게 라디오 방송이 그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네. 매체가 많으니까 라디오가 네. 아니어도 근데 네. 그때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더 그렇죠. 그때는 라디오라는 게 참 유일한 또 통로였고 맞아요. 그쵸? 우리 오빠 같은 경우도 대학 가요제 이런 거 라디오로 다 녹음해서 또 뭐 또 듣고 테이프를 아. 듣고 뭐 숨어서 다락방 올라가서 듣고 뭐 시험 기간에 듣고 저도 뭐 저는 이제 실험실에서 많이 있었는데 실험실에서 거의 녹화 그러니까 그 뭐 180분 테이프 스마트 테이프 이런 데다 녹음을 다 해서 옮겨졌고 제가 정우님 씨 팬이었는데 아~ 광팬이었어요. 막 그 한 노트 한 권 두 권 다 되게 그걸 다 옮겨졌고 정리하고 이랬다. 아, 라디오 방송을요? 예, 영화 음악 방송이었거든요. 영화, 네. 그래서 정성일 씨 나오는 분은 거의 다 녹음해서 다 방송 듣고. 예, 적고 옮겨졌고 써머리하고 그랬던 게 매체이기 때문에 이게 라디오는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이 혼자 외로운 공간에서 세계인 누군가와 이렇게 교감을 그렇죠. 하는 그런 감정 교감 매체잖아요. 그래서 뭐 감히 출연을 하게 됐으니 꿈을 이룬 거죠. 네. 하여튼 저희가 그런 꿈을 네.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네. 하니까 네. 제가 더 기쁘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네. 처음 나오셨는데 일단 조금 떨리실 테니까 네. 첫 번째 곡 듣고 갈까요? 네. 네. 어떤 곡 신청하실 건가요? 지금 제니님께서 네. 그 뭐 이야기할 테마를 생각해 보라 하셔서 네. 저는 그냥 설레임과 꿈 이걸 생각해봤는데 네. 특히 이제 뉴질랜드 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이승철의 아마추어를 큰애가 딱 틀어줬는데 네. 셋이서 같이 철철 울었어요. 아, 그 가사를 들으면서 네, 그래서 이 가사가 그 누구에게나 다 공감되지 않을까 특히 뉴질랜드에서 사시는 한인 여러분들한테는 네, 네, 네. 그래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광석이 부르는 아마추어 아, 이승철이 부르는 아마추어 네, 네.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나는 왜 몰랐을까 난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사람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걸어갈 수 있고 늦어져도 상관없잖아.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찾아 내 꿈을 찾아서 나의 길을 가면 언젠가 꿈이 나를 기다리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When I dreaming and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ill dreams come true. When I dreaming and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ill dreams come true. 아, 네. 이승철의 아마추어 듣고 오셨는데요. 아, 이제 가사가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르죠. 네. 신부를 관통합니다. 신부를 관통합니다. 네. 네. 이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니까, 그렇죠. 네.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결국 누구나 처음 서보는 길이죠. 우린 아마추어. 네. 네.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은 거죠. 네. 좀 늦게 가도 괜찮고. 네. 우리는 서로를 다독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게 참 뭘 이루고 성과를 이루고 뭔가 거대한 결과물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잡고 가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그걸 자꾸 잊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그럴까요? 뭐가 급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것을 왠지 쟁취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보게 되고 안 보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일로 떠나온 게 아닐까요? 뉴질랜드라는 예, 곳에서 예, 예. 좀 더 여유롭고 싶어서 왔건만. 왔건만. 점점점. 아, 삶은 팍팍하고. 근데 또 어떻게 예. 보니까 여기 와서 또 우리가 예. 이 관문을 넘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또 이미 뭐 그 관문을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그 관문 앞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그 관문이란 것도 개인 생각 차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예.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바라보느냐. 그 관문이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커 보이고 그렇죠. 너무나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큰 것일 뿐이지 우리가 이미 살아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관문도 예, 넘어왔고. 우리 경우는 30, 40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글쎄요. 그걸 관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지나가는 길이다? 뭐 아니면 과정? 같이 넘어가는 길이다. 하루하루에 그렇게 손잡고 살아있다는 거에 그냥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여기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네. 위안을 갖고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쉬어가며 듣는 네. 또 노래의 가사가 네. 또 이렇게 마음을 울리네요. 네. 꿈 설레임. 그 네. 꿈이라는 건 정말 어느 나이건 어떤 때 떠오르건 설레임이 동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청춘 때도 할머니들도 뭐 미남을 보면 가슴이 설렌다 이런 말을 듣고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부록이잖아요. 네, 그러세요? 부록을 넘었죠? 그러세요? 이순이에요, 이순. 아, 왜 이순, 이순. 근데도 설렘은 여전하거든요. 마음에. 에너지는 충만하고.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고 무엇이든 설레게 보일 수 있으니까 예 설렘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제가 남에게 설렘을 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삶의 활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오늘 이 시간이 또 설렘이 되니까 네, 그것도 그렇죠. 행복한 거네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또 별거 아니지만 네. 이 시간을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선택인 네. 것 같아요. 모든 건 우리의 선택이라 생각해요. 네. 그 아마추어니까 그 좀 네. 마음을 네. 너무 프로같이 살려가지 말고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보는 프로라 불리는 사람들도 아마추어지만 프로인 척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아주 그럴듯하게.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으시는 거? 그럼 우리 여기서 다음 곡 하나 더 들을까요? 네. 네. 제가 다음 신청곡은 김광석의 말하지 못한 내 사랑인데요. 네. 우리가 뭐 살아오면서 말하지 못한 내 사랑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도 짝사랑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저야 뭐 짝사랑 인생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기간은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지나와서 보면? 아, 네. 아름답고 아프죠. 아프지만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순수하고 어렸던 나를 이렇게 가슴에 품어주면서 지나 이렇게 그래 너 그때 아팠지 그치만 그 마음은 예뻤던 거야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토닥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김광석도 제가 정말 광팬이었고 그 자살 소식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맞아요. 어쨌건 그때 이제 그 김광석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 목소리 톤이랑 가사랑 그 김광석이랑 제일 어울린다 생각하는 노래가 이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 말하지 못한 내 사랑도 한번 예. 떠올려보고 예,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네네. 예쁘게 토닥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네. 못하는 내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 소리 없이 내 맘 말해볼까 물어보지 못한 내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 때론 느껴 서러워지는데 기맞은 채로 서성이는 마음에 날 불러줘 나지막히 언제나 티켓팅도 하나 투어 뉴질랜드 여행까지 하나 투어 하나 투어 뉴질랜드 Your lawyer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자연스럽게 이 곡을 들으면서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죠? 하나, 둘, 이렇게. 예. 참, 그 몇 년 전인지 진짜. 아, 까마득하죠? 까마득하네요. 근데 그때 그 설레임과 가슴 아픔 이런 거는 참 생생히 떠오르는. 아니, 그게 세월이 뭐. 세월이 참. 맞아요. 그게 가슴 아픈 거, 뭐, 아련함, 뭐, 애틋함이든. 어쩌면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게 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거 계속 겪으면서 이제 좀, 그니까 내 감정을 이렇게 좀 다독이고 알아가고. 추스릴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커왔겠죠. 그렇죠. 그렇게. 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네. 알아가면서. 배워가겠죠. 네. 네. 이런 감정도 저런 감정도, 네. 아픔도 슬픔도, 사랑도 기쁨도. 느끼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건 이렇구나. 그럼 여기 뉴질랜드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3년 반 지났어요. 아, 어떠세요? 그런 시간이 그래도 꽤 흘렀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저는 좋아요. 어떤 점이 그러면 여기 와서 어떤 기대를 오셨고 또 어떤 점이 또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제 뭐 첫 이유는 이제 아이 학교 때문에 왔고요. 네. 아이가 이제 좀 더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왔고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 자신이었는데요. 뭐 젊은 시절 뭐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이루고자 했었는지. 근데 이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아이들 엄마가 되고 그러면서 뭐 주부 우울증 뭐 이런 것도 많았고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도 이제 뭐 다들 그렇겠지만 네.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겠어요. 뭐 자아실현? 주부의 여자의 자아실현? 뭐 거창하게 말하면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속에서 뭔가 아까 열정이 많았었던지 여기 와서는 좀 더 독립적으로 네. 제 생각이나 제가 하고 싶은 거나 저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통장에 돈은 없으나 네, 시간은 쪼개면서 열심히 몸을 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뭐 공부 닥달하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또한 만족이고요. 아이들하고 관계가 또 더 네, 편해지죠. 네, 너무 좋아졌죠. 네, 서로 간의 신뢰가 커지고 예, 스스로 아이들이 하는 말을 100% 믿으니까요. 몸이 아파서 학교 안 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안 보내게 되는 거. 또 뭐를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줄 아는 거. 이런 게 가족 간의 신뢰겠죠. 근데 그게 당연히 지금 그전에는 안 됐던 거예요?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예,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쳇바퀴 도는 시간들이 네. 서로 가정 안에서 맞물리기 때문에 스파크가 팍팍 튀는 그런 잠시 만나도 예, 스파크가 팍 튀는 거예요. 예, 가정이 쉼의 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해야 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릴렉스가 안 되는 그런 생활이죠. 집에서의 릴렉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생활이었다가 여기서는 예. 뭐가 바뀌면서 그게 가장 크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나의 집착이 놓여지는 거죠. 욕심을 내려놓는 예. 거군요. 욕심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고 하고 욕심을 네. 내려놔야 된다고는 하는데요. 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말 자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은 항상 있는 거고요. 그냥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로? 예. 나의 욕심은 나한테로. 아이의 욕심은 아이 스스로에게로. 아이들이 좋아하겠는데 엄마를. 네. 아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요. 네. 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작은 애가 14살이면 네.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근데 네. 아침에 깨우면서 네.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잖아요. 옆에 누워가지고 꼭 안았더니 품속에 꼭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정말 황홀하고 행복한 그 느낌 엄마만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아, 이 녀석이 나를 거부하지 않고 아직은 나보다 큰데 키는 이런 게 정말 행복이다. 예. 집에서 행복이죠. 작은 행복을 네. 찾아가는 알아가는군요. 네, 네. 저도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직도 네. 아까 좀 전에 말씀 저는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내 욕심은 내 욕심이고 예, 내 욕심을 나에게 돌려야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한국 엄마들이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뭐 카톡 사진에도 보면 애들 사진 다 올려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러니까 잠시 한국 갔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내가 나를 뭐로 불러야 되지? 그러니까 나의 저를, 이름 예, 불러야 저를, 될 이름 예전 분들은 저를 누구 엄마라고 부르신 맞다 참 내가 누구 엄마지? 그럼 나도 저 사람을 누구 엄마라 불러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예, 이름 자체 호칭 자체부터 혼란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욕심은 나에게 아이의 욕심은 아이 스스로 키워갈 수 있게 아이 욕심이 아니잖아요. 엄마와 부모의 기대가 반영된 거잖아요. 그거는 그 아이의 욕심이 아니죠. 네. 그러네요. 네. 누구 엄마.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 아이 내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그렇죠. 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항상 질문이 그랬어요. 큰애가 시험은 잘못 봤는데 내가 왜 울지? 내가 왜 막 승질이 나고 자존심이 상하지? 이런 그러니까 나와 아이를 객체화시키지 못하는 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경쟁 사회니까요. 맞아요. 네. 그런 데서 빠져나오고 싶었죠. 근데 뭐 그 성공하셨네요. 도피, 예, 도피라고 하면 도피일 수 있고요. 네네. 네, 도피라고 불러도 좋아요. 예, 현명한 도피이고 싶어요. 예. 네네. 현명한 도피? 아, 멋있는데요. 그 다음 곡 신청하실래요? 네, 아이들 얘기했으니까요. 네, 네. This is Midnight Runner의 네. Come on, Ellen인데요. 네. 이거는 영화 The Perks of Being a Wallflower에 나온 노래입니다. 아, 좀 예. 듣고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네.곡은 아주 경쾌한데요. 네. 이게 댄스 파티 네. 때 나온 노래인데요. 여기서 이제 엠마 왓슨하고 에즈라 밀러가 이제 의붓 동생 남매예요. 이제 둘이서 이제 막 춤을 추는데 여기서 이제 월플라워가 이제 뭐 왕따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인데 네. 그래서 왕따로 지내는 혜택? 영화 제목이 그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월플라워라고 개봉이 됐었는지 모르겠고 이 제목은 그렇게 나왔고요. 네.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찰리인데 로건 레먼이 이제 역할을 맡았고요. 이 찰리가 자살 시도까지 하는 그런 우울증을 앓다가 이 엠마 왓슨을 만나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아. 네.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고 대중 속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글을 쓰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 댄스 파티에서 벽에 이렇게 월플라워처럼 붙어있다가 이 노래가 나오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아.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차에서 듣는데 들을 때마다 이 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망설이면서 네네. 나아가고 엠마 왓슨하고 에즈라 밀러가 막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막 같이 춤추는 그 장면이 항상 눈에 떠올라서 아. 청소년 있는 부모님들은 네네. 꼭 이것 좀 봤으면 네, 같이 보면 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꼭 가서 봐야 되겠어요. 네, 저도 한 6번 봤는데요. 너무 예, 멋있어요. 여기서 이제 엠마 왓슨이 또 막 차 뒤로 가가지고 막 두 팔을 벌리면서 야경 네. 야경 속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우리는 무한대다 그래서 인피니티 막 이런 소리를 아. 지를 때 이제 데이빗 보이의 히어로가 나와요. 아. 너무나 그 장면도 인상 깊고요. 그러니까 젊음이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할 수 뭐든 할 수 도전할 수 있잖아요. 꿈꿀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설레임과 꿈 여기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선곡을 했습니다. 그 첫 발을 내딛는 네. 거군요. 예, 사회에. 예, 예. 꼭 봐야 되겠는데요. 집에 가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 아이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그냥 새로운 환경에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항상 첫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멍멍거리게 그렇죠. 되고 그러는데 내일도 나의 첫 발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네. 방송에 첫 발을 내딛잖아요. 네, 맞아요. 어느 순간에 이게 네. 여기서 춤을 추시는 건 아니겠죠? 꽃을 피우실 것 같은데요. 엠마 왓슨으로 다음 생엔 태어나요. 기다리라고.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왜 그러세요? 아, 너무 좋은 영화도 또 소개받았어요. 생각지 않게. 네. 그러면 다음 곡 하나 더 알려주시고. 네. 네. 다음 곡은 영화 와일드 아시죠? 아, 네네네. 예, 리즈 위더스푼이 네. 제작하고 네. 뭐 주연까지 했는데 셔릴 스트레드의 실화잖아요. 그리고 책도 그쵸. 뭐 엄청 많이 팔렸던. 네네. 그런 영화에서 나왔던 이제 주제곡 엘콘도 파사 많이 아시죠? 네. 예, 그거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좋은 곡으로 이렇게 선물 같이 오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방송에 직접 나와보시니까. 너무 좋아요. 좋으세요? 네. 아니, 이렇게 네. 한국말로 유창하게 네. 고급 언어들을 나열할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지금 일하고 계시죠? 아, 어떤 네. 일하고 계세요? 저 그 얘기도 안 했네요, 우리. 에이전트를 일하고 있어요. 네, 어디? 네. 교육 에이전트죠. 그래서 네. 처음에 작년에 연 어브로드라고. 예. 그러니까 이름을 따서 만드신 회사죠? 그러니까? 네, 다들 쌀몸 파냐고 그러시는데. 제 이름이 이강련에서 따가지고 네네. 영어 이름은 연이라고 했고요. 네. 그 뭐 연꽃 이름이에요. 네. 연꽃 연이에요. 네네. 그래서 연 어브로드를 8개월간 운영을 하다가 지금 탐유 채널이라는 곳에 네.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네. TNC 연 어브로드라고. 저기서 찾으면 나오나요? 페이스북에서 찾으면 나오나요? 네, 페이북도 있고요. 네. 블로그도 있고. 네. 네. 이런 거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제가 된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뉴질랜드에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 네, 네. 요새는 이제 유학 후 이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비자 확보를 위해서 유학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 후 이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어떻게 일부 계획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블로그를 거의 지금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한국에서는 원래 이제 돈 내고 하는 유료 닷컴을 했었어요. 루핀핑크닷컴이라고 10년 넘게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친구가 웹디자인 친구가 이제 웹을 디자인해줬고 네. 서버까지 사줘가지고 언니 여기다 글 쓰라고 그래서 이제 글을 한 10년간 썼다가 그거는 네. 이제 저한테 너무나 큰 선물이죠. 비블리오 테라피가 따로 없었어요. 글 쓰면서 이제 저 자체를 제가 좀 치유될 수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방송국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고 방송국 일을 하셨군요. 선배님이시네. 아니요. 이게 주름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아니에요. 갑자기. 저는 그냥 TV 모니터만 했고요.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는 뉴질랜드 오기 전 몇 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같이 쓰다가 뉴질랜드 오면서 유료 사이트 이제 돈을 더 안 내고 네. 버리고 네이버 블로그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학원 캔베라 어학원이라고 오클랜드 동쪽에 있고 웰링턴에 본사가 있는데 네, 네. 거기서 인턴십을 2년간 했어요. 네. 근데 인턴십 하면서 블로그를 하고 있었는데 블로그 통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네. 그 캔벨은 드미오페어가 유명해요. 그래서 현지인 집에서 숙식 제공받고 네. 포켓머니를 $70 받고 아이들 돌봐주고 오전에는 이제 어학원 공부하고 주말에 또 본인들 알바할 수 있고 네, 여행도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독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거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 젊은이들이 네, 몇 네. 명씩 이제 제 블로그로 아름아름 예, 통해서 한 세 분 오셨어요. 세 분 오셨는데 그렇게 되면서 다른 분들도 이제 연락이 좀 오시고 네. 하다 보니 키위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냥 하냐. 그냥 하냐. 에이전시를 설립해라. 여기서 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서 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는 거 다 알려줘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설립하게 됐죠. 회사를? 네. 네. 그냥 마침 이제 UNG 들어가고 남편이 워크비자를 받고 해서 이제 남편 이름으로 설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8개월 운영을 했는데 제가 워낙 돈을 안 받으니 잘 됐죠. 또 귀가 쫄깃하시겠는데요. 많이 오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덕분에 이제 TNC랑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워크비자로 그러니까 가디언 비자로 왔다가 네. 워크비자로 이 정도 있게 된 거는 다 웹과의 인연과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네. 본인의 그냥 솔직히 자기 삶을 네. 그냥 그 자취를 남기셨는데 네. 누군가 그 자취를 보고 도움이 네. 되고 네. 나도 하고 싶다. 네. 그러면서 연결시켜주고 그런 관계가 꾸준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네요. 저는 그래요. 블로그에도 몇 번 쓴 적은 있는데요. 뭐 연암 박지원의 네. 열아일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네요. 나도 그 열아일기를 쓰는 심정으로 쓴다. 그러면서 그냥 제 블로그 글은 피와 땀으로 쓴 글이다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그냥 그러네요. 할 일을 얘기하지도 않고 있었던 일만 가감 없이 쓰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있었던 일 사실 그대로 네, 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예, 그게 그걸 보시고 이렇게 연락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연락을 참 많이 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네. 것 해드리고. 네. 네. 그럼 오늘의 이 이벤트도 또 기록에 남겠네요. 그렇죠.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그럼 찍어야죠 당연히. 찍고 들으시고 네. 보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네. 또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기록 남겨주시면 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네. 아주 문턱이 낮답니다. 근데 시간이 금방 갔어요. 벌써 끝이라고요. 네. 이제 거의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조금 넘긴 했죠. 너무 재밌었고요. 네. 진짜 영광이었어요. 별말씀을. 이게 진짜 제가 이 네. 코너가 그냥 청취자분과 직접 만나서 저도 좀 이 시간이 행복해요. 어떤 날 없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오시면 오시는 대로 손님이 오시면 오시는 대로 맞이하고 그 새로운 손님이 항상 오시니까 또 새로운 사는 이야기 듣고 그렇죠. 예, 참 이 시간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냥 카페에서 차 마시는 것처럼. 맞아요. 저도 네네. 고객님들 만나면요. 그분들의 네. 인생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파트를 만나는 인생을 거죠. 인생을 다 걸고 짊어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무게가 좀 무겁긴 하겠어요. 무겁긴 한데요. 너무 새롭고 좋아요. 예. 제가 모르는 건데. 세상을 항상 만나니까요. 같은 심정이시죠. 네. 네. 그런 심정입니다. 네. 오늘 너무 또 이렇게 만나니까 네. 또 색다른 느낌이에요. 네. 원래 아는 사람인데. 오늘 너무 저도 반가웠고요. 또 네. 좋은 음악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네. 선곡도 너무 좋으셨고. 저도 감사했습니다. 네. 그 네. 마지막 추천해주신 곡 듣고 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I'd rather be a hammer than a nail. Yes, I would. If I only could, I surely would. Street. 어떻게 보면 인생은 반복의 일상이죠. 매일 아침마다 날이 밝고 또 을의 잠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먹죠. 또 어제와 같은 사무실 또 각자의 일터 혹은 집안에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죠. 점심시간 후에도 마찬가지죠. 저녁이 되면 어제 퇴근했던 집으로 귀가하는 또 동일한 잠자리에서 잠을 잡니다. 물론 큰 이변이 없는 한 내일도 역시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지난주와 같은 교회에서 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봉사를 되풀이하죠. 그러나 누구나 예외 없는 게 인생인 것 인생이지만 거기에도 그 반복에도 차이가 있겠죠. 무엇을 위한 또 무엇에 의한 무엇을 향한 반복인가. 오늘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 음악카페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 곡 보내드립니다. 조용필의 꿈. 저녁 맛있게 드세요. Time.